흔들리는 날에도 마음이 조용히 되뇌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괜찮아. 그 말을 오늘 처음부터 다시 꺼내볼게요. 안녕하세요. 지금 이 순간 여기 있는 당신에게 먼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흔들리고 있나요?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나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는 것 같은데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서 불안하신가요? 아니면 큰 실수를 해서 자책하고 계신가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인간적인 일입니다. 우리는 모두 때때로 자신을 의심하고 흔들리고 불안해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진실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것은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변하지 않는 진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동안 우리는 함께 이 진실을 마음 깊이 새겨보겠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지, 흔들리는 순간에도 변하지 않는 당신의 본질적 가치가 무엇인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으시고 깊게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비판과 기대를 내려놓으세요. 오직 당신 자신에게만 집중해 보겠습니다. 나는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태어났을 때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사랑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당신이 무엇인가를 성취했기 때문이었을까요? 당신이 완벽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당신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숨소리, 당신의 체온, 당신의 존재 그 자체가 사랑받을 이유의 전부였습니다. 내 가치는 성과나 성취로 결정되지 않는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해냈는지, 얼마나 완벽한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와 무관합니다. 당신은 우주에서 단 하나뿐인 존재입니다. 137억 년의 우주 역사상 당신과 똑같은 사람은 존재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자체로 당신은 기적이고 선물입니다. 나는 우주에서 유일무이한 존재다. 당신의 DNA, 당신의 지문, 당신의 뇌파, 당신의 생각 패턴, 모든 것이 완전히 독특합니다. 당신이 보는 세상, 당신이 느끼는 감정, 당신이 만들어내는 아이디어들, 그 누구도 당신과 똑같이 할 수 없습니다. 내 독특함은 세상의 소중한 자산이다. 실수를 했다고 해서 당신의 가치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실패했다고 해서 당신이 부족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이아몬드가 흙 속에 묻혀 있어도 다이아몬드인 것처럼 당신의 본질적 가치는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내 본질적 가치는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다. 누군가가 당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당신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주를 돼지가 알아보지 못한다고 해서 진주의 가치가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당신의 가치도 타인의 인정과 무관하게 존재합니다. 내 가치는 타인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것, 생각하고 느끼고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느껴보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기적적인 존재입니다. 나는 이미 완전하고 온전한 존재다. 나는 지금까지 정말 많은 노력을 해왔다. 잠시 시간을 되돌려 보세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당신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배우고 익혔는지 생각해 보세요. 걷는 법을 배웠고 말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섰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물어보거나 스스로 찾아서 배웠습니다. 읽고 쓰고 계산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내가 익힌 모든 기술들이 나의 노력의 결과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관계에서 수많은 도전과 어려움을 마주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버텨왔습니다. 때로는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섰고 때로는 상처받았지만 치유해왔습니다. 나는 수많은 어려움을 견뎌내고 극복해왔다.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당신만의 노력들이 있습니다. 밤늦게까지 공부했던 시간들, 두려움을 무릅쓰고 새로운 도전을 했던 순간들, 힘들어도 책임감을 가지고 맡은 일을 완수했던 경험들. 내 노력의 가치는 결과와 상관없이 소중하다. 완벽하지 않았어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기대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해왔다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나는 충분히 잘해왔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더 행복해지기 위해, 주변 사람들과 더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당신이 좋은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나는 지금도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당신이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것, 더 나아지려고 고민하는 것,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려고 애쓰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의 선량함을 보여줍니다. 내가 가진 선한 마음이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만든다. 실수했을 때 미안해하는 마음, 다른 사람이 힘들어할 때 안타까워하는 마음, 불의를 보면 화가 나는 마음, 이런 감정들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당신이 좋은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내 감정의 선량함이 내 인격을 증명한다. 때로는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조차 당신의 장점입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며 더 나아지려는 의지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겸손함과 성장 의지가 나를 더욱 괜찮은 사람으로 만든다. 나는 나만의 특별한 강점들을 가지고 있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만이 가진 고유한 능력들, 재능들, 성격적 강점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찾아보세요. 혹시 다른 사람들보다 공감을 잘하시나요? 세심하게 관찰하시나요? 유머 감각이 있으신가요? 끈기가 있으신가요? 창의적이신가요? 성실하신가요? 내 강점들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다. 작은 강점들도 소중합니다. 정리정돈을 잘한다거나 요리를 맛있게 한다거나 길을 잘 찾는다거나 동물들이 좋아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모두 당신만의 특별함입니다. 작은 재능들도 모두 소중한 나만의 색깔이다. 당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생각해보세요. 음악, 영화, 책, 음식, 취미 이런 취향들도 당신을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들입니다. 누군가는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당신을 당신답게 만듭니다. 내 취향과 관심사가 나를 독특하게 만든다. 당신만의 사고방식, 문제 해결 방법, 접근 방식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것을 당신은 발견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것을 당신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나만의 관점과 방식이 세상에 기여한다. 당신의 경험들도 강점입니다.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만남과 이별. 이 모든 경험들이 당신을 더 깊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내 모든 경험이 나를 더 풍부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힘든 시간을 견딘 것도 강점입니다. 역경을 이겨낸 경험이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강한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앞으로 또 다른 어려움이 와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견뎌낸 모든 시간들이 나의 내적 힘을 증명한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보여주는 당신의 모습들도 강점입니다. 배려심, 친절함, 솔직함, 유머, 따뜻함. 사람들이 당신과 함께 있을 때 느끼는 편안함이나 즐거움이 있다면 그것이 당신의 매력입니다.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할 때 느끼는 긍정적 감정이 내 매력을 증명한다. 완벽하지 않은 것도 당신의 매력일 수 있습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할 줄 아는 것, 모르는 것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것, 도움을 요청할 줄 아는 것, 이런 것들이 당신을 더 인간적이고 사랑스럽게 만듭니다. 내 불완전함조차도 나를 매력적으로 만든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당신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미소, 당신의 인사, 당신의 친절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밝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내 작은 친절들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든다. 가족들에게 당신은 어떤 존재인가요? 자녀에게는 든든한 부모, 부모님에게는 자랑스러운 자녀, 형제 자매에게는 믿을 수 있는 동반자. 당신이 있어서 가족이 더 완전해집니다. 나는 가족들에게 소중하고 필요한 존재다. 친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과 함께 웃고 고민을 나누고 추억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당신은 특별한 의미입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그들의 삶도 많이 달랐을 것입니다. 내 우정이 다른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동네에서도 당신과 상호작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은 영향을 미칩니다. 같이 일하는 동료들, 서비스를 받는 직원들, 우연히 마주치는 사람들, 나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에너지를 전달한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성격, 당신의 행동, 당신과 함께 보낸 시간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때로는 갈등이나 오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의 전체적인 가치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과 잘 지낼 필요는 없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을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진정으로 당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은 대체 불가능한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특별하다. 앞으로도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당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좋아하게 될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매력과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앞으로도 좋은 사람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 갈 것이다. 당신이 베푸는 사랑과 관심도 소중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걱정하고 도와주고 응원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듭니다. 내가 베푸는 사랑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든다. 나는 계속 성장하고 발전할 것이다. 지금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고 완벽해질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금씩이라도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나는 충분히 가치 있다? 내일의 당신은 오늘의 당신보다 조금 더 지혜로울 것입니다. 1년 후의 당신은 지금보다 더 성숙해져 있을 것입니다. 10년 후의 당신은 지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성장해 있을 것입니다. 나는 매일 조금씩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있다. 실수를 할 때마다,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당신은 더 현명해집니다. 그 경험들이 당신을 더 깊이 있고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내 모든 경험이 나를 더 지혜롭게 만든다. 앞으로 당신이 꿈꾸는 것들, 이루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도 많은 것들을 이뤄왔고 앞으로도 이뤄낼 것입니다. 나는 내 꿈을 실현할 능력이 있다. 때로는 길을 잃고 헤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방향을 찾아낼 것입니다.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가진 회복력입니다. 나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할 때마다 당신의 세계는 더 넓어질 것입니다. 당신의 가능성은 무한합니다. 내 가능성은 무한하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당신은 더 깊은 지혜를 갖게 될 것입니다. 젊을 때는 몰랐던 삶의 진실들을 깨닫게 되고 더 평온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나는 나이가 들수록 더 지혜롭고 평화로워질 것이다. 어떤 선택을 하든 어떤 길을 걷든 그것이 당신만의 독특한 인생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후회할 일이 있어도 그것조차 당신을 더 인간적으로 만드는 소중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선택들이 나만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갈 것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확언을 함께 마음에 새겨보겠습니다.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다. 이 말을 마음속으로 천천히 되뇌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실입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나는 행복할 자격이 있다. 나는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 나는 꿈을 꿀 자격이 있다. 앞으로 다시 자신을 의심하는 순간들이 올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비판하거나 실수를 하거나 실패를 경험할 때 그럴 때마다 이 확언들을 기억해주세요.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다. 당신의 가치는 다른 사람의 평가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성과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당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미 완전합니다. 내 가치는 변하지 않는 진실이다. 힘들 때마다, 흔들릴 때마다 이곳으로 돌아오세요. 이 확언들로 돌아오세요. 당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소중해. 나는 나 자신의 가장 큰 지지자다. 세상이 아무리 차가워도 다른 사람들이 이해해주지 않아도 당신만은 당신 자신을 믿어주세요. 당신만은 당신 편이 되어주세요. 당신은 정말로 충분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것을 절대 잊지 마세요.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다.